2015년이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늘 무언가 새롭고 희망찬 기분이 우리를 들뜨게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의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를 놀리는 개그의 소재로 삼기도 하죠. 하지만 2015년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해결하지 못한 2014년의 문제들을 그냥 없던 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2014년에는 우리의 사회에도 교계에도 많은 허점들이 있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모든 것을 리셋하기보다는 작년에 있던 문제를 하나씩 고쳐본다는 생각만으로도 우리의 한 해가 모자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었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녹음을 시작하는 내 남자 주점 60분 시작합니다. 두둥실 떠가는 족배를 타고 그대 호수에 머물고 싶어라. 아이 그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다들. 아,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또 인사를 정식으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까? 하나 둘 셋.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원히 안 들어간 거 이거 넣어줘야 돼요. 여러분 사실 이게 편집을 하고 나면 효과음이 들어가고 가끔 효과음이 들어가고 편집이 되면 그나마 들을만한데 사실 이렇게 드라이하게 녹음되어 있는 걸 옆에서 듣고 있는 분을 즐거워하는 분은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저네. 지난번에 저희 게스트 왔다가 열심히 졸다 가셨죠? 맞아, 맞아. 힘들어요. 저희 녹음 계속 듣고 있는 건. 아니, 그 뭐, 새해, 이렇게 다들 또 교회 가면 그런 거 하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때 또 우리 말씀카드 또 뽑잖아요. 말씀카드. 좋은 말씀 또 뽑으셨는지. 말씀카드? 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못 갔습니다. 아이고. 네, 전 지금 논문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논문이요? 논문이요. 죄송합니다. 개 이상한 소리 했어. 의욕이 앞서서 미안해. 시작이 좋지 않네요. 그러게. 좋지 않네. 혹시 일배하세요? 아니, 이렇게. 왜 그런 말? 아니, 이렇게 사람을. 올리자, 우리. 아니, 아... 내가 지금 1년 가까이 웃겨왔는데, 내가 한마디 못했다고, 이 사람들이 지금. 아무리 공대 일배충들이 많다기로서. 무슨 소리할 거야, 그 영향을. 영향을 받다니. 편집을 못할 만큼 길게 얘기하지 마. 우리 방송 애국보수 방송이네. 아무래 보수는 맞지. 그럼. 그치, 보수지. 아, 근데 네. 질문이 뭐였죠? 말씀카드. 아, 말씀카드. 아, 예, 저는 못 갔고요. 네. 그래서 말씀카드를 뽑지 않았는데, 저희. 한해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좀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집에 내려가서 이제 부모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뭐 제가 이런저런 어떤 저의 어떤 지금 신앙의 상태와 이렇게 이런 거 말씀을 드리니까 네. 믿음이 떨어졌다고 기도를 좀 더 해야겠다고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데 하여간 이제 좀 네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송구영신 예배는 못 갔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이렇게 다 다른 말씀들이 있잖아요 카드를 네, 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그냥 올해 목사 우리 이제 저희 교회 목회 표어 그것만 딱 하나 써가지고 그냥 똑같은 걸 다 나눠주는 차라리 그게 낫다 그걸로 했어요 깔끔하네 예, 저희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아 좋네요 좋네요 왠지 뽑지 않았을 것 같지만 오도광님은 뭐예요? 아 저는 저희 집이 신정세거든요 네. 그래서 송경신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집에 가야 돼요 그냥 아, 여기 신정을 쓰시는구나 여기 다 여기 나 이제 아주 불지옥에 떨어질 사람들밖에 없구만 지금 근데 우리 교회는 송경신 예배를 자정에 안 드리고 그냥 저녁에? 저녁 9시에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11시 전에 다 집에 가요. 예. 그래서 말씀카드는 그런 그런 거 안 뽑아요, 우리는. 아, 교회에서 아예 그런 거? 교회 자체가 그런 거 안 해요. 교회가 고퀄이어가지고 그런 걸 안 쓰는구나. 아, 그럼요. 교회가 하이퀄리티라서. 자기 교회 홍보 깨야겠지. 예, 그런 거 안 해요. 예. 미신적이잖아. 아, 개수시파로님은? 아, 저는 오늘 이번에 새해를 저도 처음으로 송광신 예배를 안 가고. 뭐 하는 짓이야, 우리 다들. 우리 교회는 이제 경년으로 해서 네. 한 해는 자정에 드리고 한 해는 1월 1일 아침에 이제 신정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올해는 안 가고 전 제주도에서 네, 새해를 맞이했죠. 네. 놀러? 근데 놀러 갔습니다. 친구랑 3박 4일로 딱 그 30일을 껴가지고 갔는데 네. 그래서 막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 보려고 했는데 제주도에서 또 유례 없이 이번에 폭설 내려가지고 제주도에 폭설. 네. 아니 그게 있더라고 제주도에 그 31일 자정에 딱 시작 그러니까 밤에. 네. 그 넘어 1월 1일 넘어가는 그 12시에 딱 한라산 등반 시작해가지고 아침 7시에 정상을 찍어서 일출을 딱 보고 내려오는 그 코스가 항상 원래 있더라고. 그래서 제주도에 이번에 관광객이 엄청 많이 왔어요. 중국 사람 엄청 많지 않아? 한국 사람들은 막 다 등산 장비 차고 오는데 폭설로 인해서 등반 취소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공치고 하셨죠. 아이고. 네. 뭐 우리 또 실버께서는 홍군 신협에 안 갔어. 대륙 다 안 갔다. 원래 안 가시다니면 이번에 안 가셨나? 이번에 안 갔어. 이번에 네. 처음인 것 같아요. 안 가고 뭐 하셨어요? 집에서 쉬었어요. 네. 집에 쉬었고 그 아마 근데 제가 성경신 예배를 가서 네. 말씀 뽑는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네. 안 뽑았을 거예요 저는. 안 뽑는다. 아유 주님의 귀한 말씀 안 뽑는다. 안 뽑아왔어요. 한 뽑아온 지 한 2년 된 것 같아. 이 사실 말씀 뽑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딱 받았을 때 기분 좋고 듣기 좋은 이제 그쵸. 뭔가 실질적인 뭐 삶의 어떤 뭐 물질적인 축복이나 그런 것들을 좀 보장하는 말씀들로 골라서 말씀 카드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런 뭐 이렇게 달달한 말씀이 아니라 쓴소리일 때도 있고 그냥 뭐 어떤 강력한 선포일 수도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죠. 좀 듣기 좋은 말씀들만 선별해가지고 카드를 만들어서 뽑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무슨 카드 뽑을 때 솔직히 그런 거 안 나오잖아요. 뭐 죄의 삭슨 사망이요 이런 카드 뽑지 않는단 말이에요. 죽은지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뭐 이런 거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 대박이다. 아니 나 비슷한 거 있어. 아 뭐랄까 보통 성경이라는 게 맥락이 되게 중요하잖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구절은 그렇죠. 보통 그걸 맥락을 다 집어넣을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앞뒤 자르고 넣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욥기에 우리가 뭐 사실 찬양도 있잖아요. 나에게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아, 이 말씀이 찬양으로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자신의 어떤 고난당하는 상황에 있을 때 이렇게 많이 떠올리고 적용을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말씀 카드에 또 적혀서 나오기도 하고 네네. 그런데 이 말씀 자체가 이 쓰여진 맥락을 보면은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떤 나는 잘못이 전혀 없는데 나는 완전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한테 항변하는 네, 그런 그치. 과정에서 말한 맞아, 거거든요. 맞아. 어떤 나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내가 이제 뭐 정금과 같이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제 친구들하고 토론하는 과정 중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한 그런 거 정금과 그게 아니고 락 발라드로 한 거지. 정금과 이렇게 한 거지 사실. 심정은 그런 심정인 것 같던 거지. 아니 그 뭐 말씀 카드를 뭐 워낙 또 안 읽으시니까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사실 뭐 너무 또 기복적인 그런 말씀은 사실 없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뭐 경고하는 말씀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약간 뭐 이런 말씀들이 있긴 해요. 근데 뭐 경건을 권유하거나 뭐 이런 뭐 그런 거 다 좋은데 이제 그런 표현은 또 있더라고. 나랑 친한 누나가 이제 뽑았어. 뽑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느낌이 안 와. 필이 안 오는 거지. 사무실에 가서 하나 다시 달라고 그랬는데 또 느낌이 안 나는데 네 개를 뽑으셨지. 그리고 네 개를 주머니에 넣고 가셨지. 그런 경우도 있긴 있지.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뭐 작년에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또 이제 개가입을 당해가지고. 네. 그 저는 이게 언제 딱 아니라는 느낌이 있었냐면 미국에 있었을 때. 네. 미국에 계셨구나. 아, 하와이야 하와이. 야, 하와이 계셨구나. 네. 하와이. 옛날에 친구들이랑 그 중국집 식당에 갔는데 중국 식당 가면 다 포춘 쿠키 주잖아요. 포춘 쿠키를 해가지고 재밌게 막 보면서 막 이렇게 수다 떨고 농담 따먹게 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어떤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분이 이런 미신과 같은 행동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럼 말씀 뽑기는 말씀 했어요, 그래서? 아니 안 했지. 나 착한 사람이야. 용기가 없었다기보다 지금은 내가 익명이니까 이렇게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있지.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좀 부드럽게 실제로 보면 부드럽게 전달하려고 하는 편이니까. 근데 머릿속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니 그럼 포춘 쿠키랑 말씀 뽑기랑 다를 게 뭐야? 본질적으로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내가 혹시라도 포춘 쿠키를 뽑는 마음으로 내가 말씀 뽑기를 뽑을 수 있는 여지가 내 마음에 좋을 때도 있다면 안 뽑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포춘 쿠키를 뽑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그래서 제가 옛날에 뭐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신학 공부하는 우리가 다 아는 어떤 친구가 사실 기독교라는 것이 어느 나라에 들어가든 어느 문화권에 들어가든 토착 종교와 토착 문화와 결합될 수밖에 없다. 그치,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죠, 기독교가. 네네네. 그렇게 된 산물이니까 그걸 해석하는 건 또 해석하기 나름이다.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고 또 좋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뭐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그 초대교회 그 모습대로 우리는 상상을 하지만 사실 다 우리는 그 유교 문화권과 이 딱 한국 문화권 안에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설명을.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하지 않아 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존중받아야지. 그게 아까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고 아 나는 그게 별로 아닌 것 같아 라는 말을 기분 나빠하지 않을 수 있어야지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 시대 분위기 중 하나라면 그걸 위한 토착 카드 진행해야지 그럼 왜? 그러니까 한번 뿌리박고 처음에 들었을 때 진행돼 있는 토착 화만이 마치 기독교의 굉장히 근본적인 정신인 마냥 행동하는 게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폭기가 처음부터 나쁜 이걸로 생겼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죠. 당연히 좋은 의도에서 시작을 했겠지. 근데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변질되고 그런 게 늘 문제잖아요, 사실. 이 말씀 뽑기가 어디에서 처음 시작됐는지도 사실 좀 궁금하네요. 궁금하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저희한테 제보 좀 해주세요. 네, 말씀 뽑기를 기원. 내가 처음으로 기원. 했다. 혹은 내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말씀 뽑기의 말씀을 뽑았다. 이런 분 있으시면 말씀 뽑기의 태조왕건이 누군지. 아니 근데 뭐 말씀 뽑기뿐만 아니라 말씀 읽을 때도 묵상할 때도 사실 뭐 이렇게 생명의 삶이나 이런 교재로 큐티 교재로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그냥 보시는 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아니면 뭐 중요한 순간에 있어 막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러고서 성경을 가운데를 딱 펴. 그래가지고 누구랑 싸웠는데 성경을 딱 폈더니 마이크 대고 크게 웃어. 이해는 이 눈에는 딱 그 말씀이 나왔다. 그러면 죽이는 거지 가서 조지는 거지. 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있죠. 네. 근데 제가 지금 굉장히 큰 게 하나 떠올랐는데 네. 자기소개를 안 했어. 자 그러면 자기소개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어서 한 번부터. 예. 안녕하십니까. 겁나 뜬금없지. 오동왕입니다. 아유 네 오동왕님. 예. 말씀 뽑기를 비우시는 오동왕님. 예, 오늘의 운세 같은 느낌이랄까요.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동쪽으로 얼마나 가야 됩니까 보통. 아이 뭐 모르겠어요. 귀인을 만날 때까지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죠. 네. 소개팅을 동쪽에서 하라는 의미인가 봐요. 소개팅을 할 때 동쪽을 바라보고 앉는 거지. 아. 여자가 서쪽 바라보게. 동쪽을 등지게. 네. 다음. 개소리 넘어가자. 다음. 네. 저요? 자기 소개. 죄인 중에 개수. 개수 28호입니다. 아이고 네. 개수 28호. 개수표는 지금 사실 엄청 피곤하고 계세요. 네, 목이 완전 맛이 갔어요. 사실 근데 뭐 일하다가 간 건 아니고 노래방 갔어요? 그래서 놀다가 뭐 하고 놀았길래 기도하면서 놀았죠. 기도하다가 목이 갔지. 나무뿌리 하나 뽑으면서 네. 산기도 한라산 산기도 한라산 산기도 산기도 하셨고 야 영험하기도 영험하겠네 아주 그냥 백목 곳에 올라가야 주님 만나죠. 그러니까 백록담 위를 걸어다니는 주님을 보고 하이어스 플레이스에서 그렇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일본과 한국의 어떤 관계까지 같이 중보하면서 그걸 하다가 첫 올라왔어요. 넘어갑시다. 아 오늘 이렇게 계속 개소리만 하는 분위기 너무 좋긴 한데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생 A입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대학원생님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요새 논문을 계속 쓰시고 계시나요? 예, 전 그 교수님하고 얘기를 해서 서론 결론을 써서 냈고요. 이제 본문을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중인데. 아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서론과 결론을 먼저 내는 서론이 사실 제일 중요해. 뭐 이게 쇼부치기 나름이고요. 그러니까 본문을 써서 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준비가 좀 늦어가지고.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서 서론하고 결론하고 참고문헌 정도만 써서 내는 걸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북한 쪽으로 주제를 잡아서 쓰고 있어서 종북이네. 예, 그렇죠. 아유, 내가 그런 북한. 예. 좀 뭐 김일성 전집, 김일성 저작집, 노동신문 이런 것들 요즘 보고 있습니다. 이야. 그럼 그런 책을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가 있어? 아, 그럼요.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도서관 같은 데서. 뭐 국립중앙도서관 이런 데도 있고요. 뭐 국사편찬위원회 가도 쉽게 볼 수 있고. 어떤 거는 인터넷에 그냥 떠 있는 것도 있어요. 로그인도 필요 없이 그냥 볼 수 있는. 이야. 그런 것도. DBPR에? 예. DBPR 말고요. 그 국립중앙도서관 사이트에 가시면은 네. 그게 그냥 올려져 있어요. 그냥 온라인에서 그냥 볼 수 있습니다. 네, 보지는 않겠지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예, 종북이 될 수 있는 수많은 재료들이 네, 인터넷에 그냥 깔려 있습니다. 예. 네. 아니, 내가 얼마 전에 논문 얘기할까 생각하는데 그 타일러 있잖아. 비정상에 나온 타일러. 걔가 서울대학교, 저 뭐냐, 국제외교학? 뭐 네. 아무튼 뭐 그런 거. 국제대학원. 정치, 네트워크 정치 뭐 이런 거 전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걔가 트위터에 올린 사진을 봤는데 네, 걔가 일본어로 된 책을 읽고 한국어로 필기를 하더라고. 우와. 그래서 아 얘는 뭔가 진짜 얘는 뭔가 싶더라고요. 아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부자한 사람들이 많아요. 논문 쓰시는 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뭐 제 네. 논문은 그냥 나무들한테 좀 많이 미안하고요. 네, 그렇네요. 제지업자분들께 참 죄송하고 이러라고 만든 종이가 아닌데. 아니, 제지업자들은 행복하시겠지. 아, 본인의 논문을 뗄감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뗄감이죠 뭐. 아, 왜 그렇게 빨리빨리 타는 우리 다음에 어디 한번 산장 같은 데 잡아서 형 논문 태우면서 아 그럼요. 그걸로 고기 구워 먹자. 논문으로 고기 구워 먹자. 아, 매장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오래 타지도 못하겠지만 네, 뭐 좋습니다. 불쏘시개로. 불쏘시개로. 사실 저도 뭐 선배들이 자기 논문 줄면서 하는 말이 라면 받침으로 써 뭐 이런 말이 많이 하거든요. 내가 논문의 용도 중에 제일 좋은 걸 써봤는데 라면 받침 말고 컵라면 덮개가 진짜 좋더라고. 그 크기가 굉장히 안 좋고 하드커버에 약간 너무 무겁지도 않으면서 약간 무게가 있어서 이게 뚜껑 들리지도 않고 뚜껑이 들리지 않아서 아주 왕뚜껑 이런 것도 덮을 수 있겠네요. 왕뚜껑도 딱 덮을 수 있어. 사이즈도 딱 좋아. 굉장한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모임을 조직하고 조작하고 선동하는 소리한 외모 화려한 말발 넘치는 카리스마 21세경 어린왕자 고속의 폭풍간지 공병 말귀한 자 하와이안 자의 영혼 MC 실버벨입니다. 네. 네. 순서 헛급되죠 지금. 네, 제가 그 지난 그 에피소드를 늦게 올려왔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해외에 잠깐 다녀와서 네. 피곤하시죠. 피곤. 지금 사실 오늘 점심 오후에 입국했어요. 아이고. 공항에서 바로 오신 분이네. 아이고. 인터내셔널 네. 하신 집만 바로 풀고 여기 왔네. 지금 제가 원래 중이염이 좀 심해서 비행을 한번 하고 나면 귀가 되게 굉장히 멍멍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고 말을 막 계속 아마 할 거야. 그리고 이 목소리 큰지 작은지도 잘 모르고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어느 나라를 갔다 오셨습니까? 아, 저 대만에 잠깐 다녀왔는데. 타이완. 대만에 가서 뭐 이렇게 포춘쿠키 하나 드시고 오신 거구나. 아니야. 대만 음식은 대만에 제일 맛있는 건 한식당이었어. 아, 예. 음식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약간 좀 느끼한 편이고. 네. 대만에서 대만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거는 네. 광부도시락이라고. 네. 거기 옛날 금광캐던 데가 있는데 네. 거기 광부도시락이 유명해. 광부들이 먹던 도시락. 맛있게 먹어요, 도시락은? 그 밥에 그냥 커다란 그 돼지갈비 하나인데 그 꽃보다 할배에서 그걸 먹었다 하더라고요. 네네. 굉장히 맛있는 거야. 그냥 맛있다 그랬더니 안내하시는 분이 네. 꽃보다 할배가 왔다 간 뒤로 한국인들 입맛에 맞게 메뉴 간을 다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아, 역시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까 뭐 이제 이상한 소리들을 네. 뭐 이렇게 말씀 뽑기라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 네. 그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 네. 저희 일단 오랜만에 댓글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 사연 소개하는 남자 대학원생회이고요. 이 시즌2에도 드디어 이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군요. 보니까 이게 아직 좀 악플이 없어서 악플이 없습니다. 이럴 맛이 안 나네. 열심히 노력해서 악플이 달릴 수 있게 그러니까 이단들이 우리 방송을 좀 들어야 될 텐데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깠는데 반응이 없어. 듣질 않습니다. 듣질을. 아 실망스럽네. 네. 진짜 뭐 이렇게 진심으로 하시오해. 빨리 소개. 빨리. 아, 좀 우리가 안 유명하다는 걸 좀 인증한 것 같아서 이게 좀 그러게요. 분발합시다. 깊이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가 옛날에 올린 조용기 편이 조회수가 꽤 다운수가 꽤 되더라고. 조용기 편은 거의 뭐 그건 꽤 많은 분들이 들으셨더라고. 뭐, 그 쉽게 말하면 베스트 앨범 같아요 우리. 예. 그렇죠. 그 부활의 희야 같은 거죠. 예. 마지막 콘서트 회상 3 같은 거죠. 네. 그렇죠. 소녀시대 지휘 같은 거죠. 예. 그런 느낌인가봐요. 내가 볼 때 오늘 개소리만 다 끝나겠네 진짜 이런 식이면. 네, 너무. 네. 아 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희극인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군대 세례는 이제 군대에서 세례를 이렇게 많이 하는 네. 이유는 저희 시즌 2 첫 번째. 네, 이제 군종장교 티오랑 관련이 있다고. 실제로. 그러니까 그 티오를 유지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실제로. 네, 그래서 이제 매년 영세자 군대에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군대에서 천주교 영세를 받는 사람의 수. 네, 네. 그다음에 개신교 세례를 받는 사람의 수. 네. 그다음에 불교 수계를 받는 사람의 수에 네. 비례해서 군종장교를 뽑는다고 그쵸, 합니다. 그렇죠. 밥그릇이죠. 쉽게 말해서 네. 밥그릇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중세례라는 걸 포기하지 않고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주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 재밌네. 재밌네. 아니 사실 이 군대 사실 들어가네요. 사실 이 군대에서 허례허식이 되게 많잖아요. 네. 솔직히 예비군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유지가 되고 네네. 우리가 이제 몇 명이죠 예비군? 예비군이 뭐 꽤 많죠. 몇십만이지? 뭐 현역 군인보다 훨씬 많죠. 예비군이. 예비군이 하여튼 그렇게 많은 이유도 사실은 뭐 예비군 훈련 가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2박 3일 가서 그 밥만 먹고 그냥 여기 예비군 훈련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 아 예 예. 아. 가보시면 압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뭘 또 뭘 반성을 해 그걸. 뭐 가서 졸다 오는 건데 그렇죠. 그래도 예비군이 유지되는 뭐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비군이 있음으로 해서 예비 사단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비 사단들에도 뭐냐면은 별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단장으로. 그러니까 그 별들의 숫자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보면 전역하시는 간부님들도 전역하고 예비역 뭐 중대장, 네. 예비군 중 이런 걸 하시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진짜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군대란 어떤 회사를 그렇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원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실제로 뭐 군인들이 60만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다 허수거든요. 사실 북한의 쪽수를 가라로 보여주기 위한 허수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방송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이렇게 들으시면은 자연스럽게 느끼시겠지만 저희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알려주시면 되게 감사하고요. 네, 그 다음은 강검 딱가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서버 이전하시느라 욕 보셨고요. 네. 시즌 1에 비해서 시즌 2가 좀 더 이제 거침 없어졌다. 거침 없음이 느껴진다. 저희가 2단 할 때 좀 정신이 나가 있긴 했죠. 아, 제가 저희 그 문선명 얘기할 때 그 에피소드를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들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우리 이제 괴수가 얘기했던 부분. 네, 뭐라고 얘기했었죠? 뭐 맥콜만 바로... 만드는 줄 알았더니 이제 생각보다. 졸라 병신. 그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이제 운동장에서 이제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이제 사람 별로 없어서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이제 막 뛰면서 들었는데 네. 아 너무 웃겨가지고 달리기를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뭔가 이 괴수의 이 배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이 담긴 진정성 있는 병신 판정. 아, 네. 정말 진솔한 디스. 예. 네. 그래서 이제 출근길에 혼자 피식거리다가 낄낄거리다가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다고 하십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게 지하철에서 아무래도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많죠, 많죠. 제 주변에도 이제 제가 하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동하면서 이제 출퇴근길에. 예, 출퇴근길에 그렇죠.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험들이 좀 많이 있으시다고 지하철에서 육성으로 터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으시다고 하네요. 근데 저희가 뭐 하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은 분들이 지하철 터져야 될 텐데. 네.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이랑 동시에 터졌는데 알고 봤더니 둘 다 듣는 방송이 추첨 60분이더라. 이런 날이 행복하다. 올 때까지 네, 열심히 행복하다.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런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왕이라니라는 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레알 지저스. 피라미드 조직을 숭상하는 이단, 스트라이커 문선명, 구원파 박옥수 유병원, 다이다이 댓글 강림 홍혜선, 해외파 데이비드 오, 17게임 130득점 1경기 33골 정명석. 아, 정리를 해주셨네 이분이. 정리를 해주셨어. 신사도와 비교하면 TOP. 크크크크 아. 재밌었다. 아 이분이 저희 2단 특집을 세 문장으로 요약을 해주셨네요. 아, 사실 아. 2단 특집은 저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정교하게 구성을 짤 것도 없고 그냥 하는 소리 그냥 일어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 팩트만 보여드려도 이렇게 진짜 빵빵 터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아이고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에 백 베스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베스트로크 22 님은 시즌 1은 어디서 듣나요? 어디서 듣습니까? 그 여러분께 이 요런 그 질문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저희 최근에 서버를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네네. 여러 가지 아직 문제가 있고 지금 아직 아이튠즈에서도 지금 또 서비스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저만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고 서버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즌 1을 잠시 지금 들으실 수 없는 과정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 정리가 돼서 활성화가 될 거고 뭐 안 되면은 뭐 서버를 새로 파서라도 좀 정리를 할 예정이니까 네. 조만간 빨리 교체를 하고 정상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예, 아이튠즈에서 되게 해달라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아, 아이폰 유저들이 또 많으시니까 네, 아이튠즈에서 되는 방법 아이튠즈에서 이렇게 등록 안 해도 아이폰에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아 그래요? 그 아이폰에 그 어떤 주소를 저희 거에 그 피드를 주는 그 주소를 그냥 아이폰에 사파리에서 그냥 치면 네. 아이폰 자체에서 그냥 알아서 구독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팟캐스트 어플에서 바로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귀찮으니까. 근데 이제 그 주소를 제가 공유하려고 페이스북에 올리려고 했더니 페이스북 자체에서 유해물이 들어가 있는 주소라고. 아, 우리 방송 유해하구나. 아니, 그 아예 그 그 사이트의 자체를 그냥 다 막아버리나봐요. 그래서 아. 글을 못 올리게 놨더라고요. 아이고. 네, 댓글도 못 달더라고요. 메시지도 안 보내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조만간 어떤 뭐 다른 방법으로 그 링크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폰 주제를 알려드리고 뭐 그리고 차후에 빨리 아이튠즈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빨리 수정을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파리 어플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하시면 저희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choojob60.wink.ws/ choojob60.xml 그분 아이디가 뭐라고요? 베스트 베스트 ROK ROK BEST ROK BSTROKE 저분 지금 네이버 블로그 하시는 분 같은데 아 그래요? 예 네이버 블로그에 도쿄 관련 블로그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온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봐야지. 네 알겠습니다. 오덕왕님의 정보력이 또 대단하네. 아 어떻게 컴퓨터도 안 키고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역시 기독교 덕후 오도광의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네 앞으로 뒤태 패러디 같네요. 앞으로 뒤태 네 앞으로 네 앞으로 뒤태 네 교인은 아니지만 꾸준히 청취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도 저희 방송을 듣고 와우. 계시고요. 아 놀랐습니다. 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감시 조심하세요. 감기겠죠? 감기죠, 감기. 아, 제가 어떻게 쓴 걸까요? 아, 네. 누군가에게 감시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역시. 뭔 줄 알았는데. 뭐. 또 사찰당하고. 내 옷을 하니까. 저희가 그 정도로 유명하지 않죠. 누군가 아. 감시할 정도로. 예. 네, 하여간 요 정도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사연 댓글로 팟빵에다 달아주셔도 되고요. 저희 Gmail 주소로 또 메일로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에피소드 하면 좋겠다. 에피소드 추천해 주셔도 좋고요. 뭐 이제 방송 듣고 소감 보내주시는 거 당연히 좋고. 네, 그럼요. 그냥 오늘 좀 힘든 일 있었는데 위로해 주세요. 엉엉 뭐 이런 것도 좋아요. 네. 네, 다양한 사연 네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 주제의 제목만 들어서는 지난번에 2단 특집과 크게 무슨 차이가 있나 라고 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제가 요 얘기를 좀 다뤄보는 게 좋겠다. 요 얘기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 네네.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의 주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종말에서 살아남았는가. 종말론에 대해서 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네네. 전쟁이 났기 때문에 네. 이미 전쟁 중입니다. 지금 전시 상황입니다. 때문에. 휴전이 아니고 전시 중이기 때문에 이미 땅굴 속에 20만 명이 있다고 그 제이로 때월드 밑에. 예. 그래가지고 자꾸 바닥이 갈라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네. 그 20만 명이나 들어가 있으면 꿈틀꿈틀대다가 네. 금방 콘크리트에 근 가겠지 이제. 아, 그런 건데. 네. 요즘에 그 미국 가셔가지고 요즘에 거리전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거리전도. 예. 네. 노방전도. 네. 홍혜선 전도사님. 네. 그분 다시 활동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아니 계속 하세요. 하실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좀 이해 뭐 물론 이단 사이비도 이해가 안 갔지만 막 그분의 어떤 빠순이들 빠돌이들이 막 너네들이 모르는 거다 막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요새도 어제도 글을 막 올리셔요 페이스북에. 그게 저는 정말로 실제로 셀레브리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심경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셀레브리티? 그러니까 실제로 연예인들을 쫓아다니고 네네. 연예인들의 사생팬의 그 심경과 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홍혜선 전사님을 추종하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 뭐라 그러냐 무슨 합리화야? 그 왜 있잖아 자기 합리화? 아무튼 그런 거를 그런 거에 달인인 거죠 상황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는 어떤 그 여중생이 있다고 칩시다. 네네. 이 연예인이 어떤 잘못을 해도 이 연예인을 감싸주고 싶은 마음으로 인해서 모든 걸 합리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네. 사실 기독교가 가져야 될 그 덕목이 사랑이고 포용이고 감싸주는 거지 그게 덮어주고 합리화시키고 뭐 이상한 방법으로 이끌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마치 그 본인들은 사실 그냥 연예인들이 잘못을 덮어주는 것처럼 네네. 합리화를 하고 있으면서 네. 그걸 마치 기독교의 관용이니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니 이런 걸로 포장을 하는 거죠.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어떤 그 홍혜선 전도사의 추종자에 해당하시는 분의 페이스북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네. 제목이 D 플러스 E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D-Day가 이틀 지났다는 얘기예요. D 플러스 E. 글을 살짝 읽어볼게요. 12월 14일이 지났다. 미사일이 날아오지도 않았고 땅 밑에서 뛰어쳐 나온 국군 복장의 북한 특수대원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전부터 거짓 예언이니 미혹이니 도망이니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하던 무리들의 조소와 삿대질이 더 거칠고 매섭게 날아다니고 있다. 북쪽에서 날아오는 대포 대신 교회 안에서 쏘아대는 총성이다. 그러나 그 무리들이 알까? 그들이 조소와 비웃음의 대포를 정조준하여 쏘아대는 바로 그 사람들의 금식으로 수척해진 얼굴과 애통함으로 젖은 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혹시 그 절박한 엎드림과 부르짖음 때문에 자기들의 동네와 직장에 아직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고 있음을 지나가는 생각으로라도 한번 해봤을까? 자기네들이 이제 기도해서 전쟁이 안 났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설득될 것 같아. 무겁고 슬픈 마음 때문에 아직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자매가 어제 저녁 이렇게 말했다. 나라를 잃고 외국 땅을 떠돌며 살았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의 심정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썩은 새끼줄보다 못한 주장을 교리라고 붙들고 앉아서 비판과 조롱을 사명으로 삼는 저 무리들의 자리는 예수님의 곁일까 마귀 옆일까 그것이 궁금하다. 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마귀 옆에서 하는 방송 30분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쟁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유유. 다만 미뤄졌을 뿐입니다. 전쟁 메시지를 듣고 뭐지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멋있어. 어.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집니다. 네, 전쟁 메시지를 듣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회개하였는지요. 이번에는 전쟁 예고도 없이 모든 사람이 평안하다고 할 때 전쟁이 터질 것입니다. 이번 일로 통해 진짜 회개했는지 아닌지를 달아보셨습니다. 그리고 홍혜선 전도사님은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미뤄졌을 뿐입니다. 전쟁 예언을 했던 홍 전도사님을 비롯한 주의 종이나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꾼 사람에게 함부로 욕하거나 비판하고 비방한 사람 있었나요? 기회 있을 때 꼭 회개하십시오. 아이고. 안 그럼 죗값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추종자들도 좀 이상한 게 네. 홍해선은 전쟁이 미뤄졌다고 한 게 아니라 전쟁이 났고 났는데. 이미 북한군은 인민군은 서울에 들어와 있고 땅굴 속에 있는데 언론이 종북에게 장악이 돼가지고 보도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일관성이 없어. 그러니까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전쟁이 났다. 사이비보다 못한 것 같아 저는 솔직히. 사이비들의 일관성이라도 있잖아. 전쟁이 났다는 건지 안 났다는 건지도 모르겠어 이건. 애매하네. 안철수 같아. 일배하십니까 혹시? 아니 노빠입니다. 아니 그럼 되는 거야? 그 뭐지? 아까 내가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사람들 심정이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 홍인선 전사님들을 욕하는 사람들은 홍인선 전사님들 심정을 한 번이라도 이해해봤냐? 뭐 이런 류의 글들이 올라온다 했잖아요. 예전에 유승준이 그 군대 간다 그 왜 군대를 간다고 합시고 뻥치고 그 해외로 공연을 간 틈을 타서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취득해와서 군대를 안 가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우리나라에서 뭐 토론회 같은 걸 했어요. 네. 그때 유승준의 입장을 찬성하는 측에 네. 유승준 팬클럽 회원분들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봤어. 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굉장히 옛날이긴 한데 영상으로 돌아다니는데 그때 그 여자분이 뭐라 그랬냐면 네. 오빠의 마음을 헤아려 봤느냐. 아, 살짝 물어봤어. 도대체 무슨 마음이냐?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헤아려 봤냐? 그래서 아.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반드시 따야 되는 거냐? 그래도 오빠는 그렇게 했어야 마음이 편했을 거다. 오빠가 한국 대중음악 가요계를 위해서 힘쓴 것은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고 오빠의 노래를 들으면서 즐거워했던 시절 생각하지 못하고 2002년 월드컵 조추첨식에서도 오빠가 노래를 했는데 이런 사람을 이렇게 국내 못 들어오게 해서 되겠느냐? 오빠의 마음을 생각해봤냐? 이게 뭐가 달라? 똑같아 내가 느끼는. 저는 진짜. 되게 설득될 것 같아요. 귀가 얇아서 제가. 저 빠순이에게 스톡홀름 증후군으로다가 납득될 것 같아. 이게 났네. 비슷하잖아. 이게 뭐가 다른 거야 이거랑?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더 별론 것 같아. 솔직히 걔네들은 그냥 그런 거고 여기는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포장을 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하이 너무 끝까지 갔어. 너무 막장이야. 아니, 막장 드라마에서도 암세포도 나와도 하나님의 뜻까지는 안 나오잖아. 드라마가 거기까지는 건드리지 않잖아. 현실 세계에서 그걸 건드리면서 지금 막장 드라마를 찍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아, 요건 뭐 이제 종말론이랑은 또 약간 다른 게 시한부 전쟁론 같은 거였지만 네네. 종말론에 대해서 한번 진짜 네네. 얘기를 해봅시다. 네네. 근데 사실 기독교에는 다 종말론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시한부가 아닐 뿐이지. 근데 그렇죠. 이것도 종말론에 대한 견해도 다른데. 네. 사실 그런 가시적인 종말이 없다는 것도 종말론 중에 하나예요. 뭐라고 가시적인 그런 종말 종말이 없다. 제대로 생각하면 막 지구가 뽀개지고 막 눈에 네. 보이는 종말이 없는 것도 그것도 종말론이에요. 그런 얘기하면 또 계속 욕 먹지.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 나는 어떤 분위기를 느꼈냐면 교회 자체가 네. 종말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있지 않아?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잘 못 하죠. 그러니까 안 하긴 안 하는데 또 없다고 말하거나 또 다르게 해석하면은 또 굉장히 그렇죠. 뭐라고 하고. 네. 네. 그래서 그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종말론의 종교인데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되는 종말론에 대한 입장 그 자세는 뭐여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종말론을 대해야 되는 겁니까? 종말론은 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 세계관인 것 같아요. 세계관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시작과 끝이 존재하고 언젠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세상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뭐 그런 때가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 이거를 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사실 삶을 살아가면서 뭐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도 되게 많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불의한 일인데 그 일이 그냥 일어난 뭐 세월호 사건 같은 거 그렇잖아요. 그쵸. 애들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구해지지 않고 수장된 300명의 영혼들이 있고 그쵸. 또 그래서, 얼마 전에 그렇죠. 에어아시아기에 선교사 부부와 간단아이 그렇죠. 이런 것들도 있죠. 사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종말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 흘렸던 눈물들을 씻겨주시고 갱신해주시는 그런 시기가 언젠가는 온다. 그냥 이거를 믿고 사는 것이 종말론을 믿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괴수18호님은 기독교 안에서의 종말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 종말론이라는 것 자체가 어렵다. 사실 뭐 요한계시록 말씀이라든지 우리 최후의 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깊이 교리로 배워본 적이 사실 없고요. 그래서 신학적인 네. 그런 거를 하지 않으면은 그 관심 있지 않은 사람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리고 아주 제가 짧게 뭐 신학이라는 걸 조금 접해봤어요. 어떤 교수님들 통해서. 근데 천국 저는 이제 난 죽으면 천국을 간다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뭐 내가 이제 살아 있는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이때 뭐 종말이 오고 뭐 먼저 세상이 끝이 볼지 안 볼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천국이 없다는 거야. 천국이 없다고?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걸 또 약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아까 그 토착 종교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옛날에 그 찬송가 보면은 우리 천국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다 천당이라고 했어요. 천당이라고 했죠, 옛날에. 집당자를 써서. 네네. 어떤 공간의 개념이라는 생각이 우리나라는 강하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성경에 표현된 그 단어들과 맥락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하대요. 천국이라는 것보다. 플레이스가 아니라 컨트리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맞는데 그걸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통치. 100번 양보하면 하나님의 통치까지는 맞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 곁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들은 누가 죽어서 장례를 할 때 주님 품으로 돌아갔다. 주님 곁으로 갔다 했는데 우리는 사실 내가 막 교회에서 배울 때 막 어떻게 했었냐면 우리가 이제 죽으면 새로운 세계에 어떤 천국이 있어. 나 그래서 구름 위에 사는 줄 알았어. 옛날 여자친구도 만나, 헤어진 여자친구도 만나고. 안 돼! 어? 안 돼! 그리고 막 모두가 다 막, 양과 사자 같이 뛰어놀고 하는 막 그런. 사막에 새비 넘쳐 흐르리라. 막 그런 어떤, 그래서 막 죽으면, 개가 죽으면 걔도 천국에 가나요? 그때 환승했던 개도 만나고. 천국에 동물은 있나요? 막 이런 질문 다 그러잖아. 근데 그런 나라의 어떤 특별한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터스텔라를 봤을 때 어떤 5차원의 존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듯이 어떤 새로운 영역인데 우리 머리로 자꾸 해석을 하려니까 어떤 그냥 공간의 개념을 해석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종말이라는 것도 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영역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 뭐 이렇게 네. 막 이렇게 유성 같은 거 떨어지고 막 불구덩이 돼가지고 막 지구 반으로 두 짝 나가지고 네네네. 세상이 없어지고 그렇지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천국에서 나는 항상 들었던 게 여기서 이제 뭐 세상의 복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입어서 우리가 많이 사역을 하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결국엔 천국에서 보상을 받는다고 돼 있는데 그것이 그렇죠? 뭐 천국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많이 덕을 쌓은 사람, 많이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더 넓은 영역을 천국에서 다스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스승이셨던 그 간사님. 네, 그 간사님의 어떤 얘기였단 말이지.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니까 뭐야? 막 이러는 거야 나는. 신학을 또 전공하시는 되게 유명한 현대 신학에서 현대 신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은 뭐지? 종말까지는 아직 제가 그 신학을 배우다가 말아가지고 천국도 어려운데. 네, 천국도 어려운데. 종말까지. 네. 그 오덕왕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기독교가서 얘기하는 종말이라는 거는 뭘까요, 도대체? 종말이라고 하면 개인의 인생의 종말이 있고 그리고 준비 안 해온 거 맞아? 세상의 종말이 있죠. 네. 아니 실제로 저 삶의 철학이 조직 신학 책을 보면은 종말론 파트가 있는데 네.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 두 가지를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십니까? 아니, 뭐, 더 물어보려면 물어봐도 되고. 아니, 그러니까 또 세상의 종말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 예. 본인이 그럼, 믿는 어떤 종말의 모습이랄까. 그렇죠. 제가 믿는 종말의 모습은, 이게 종말론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뭐, 무천년설, 전천년설. 그러니까 이거. 무천년설. 이게 뭐야. 근데 있어요. 이걸 알아야 이제 기독교 논쟁 붙었을 때 말빨이 서요. 아, 그래요? 네네. 천년왕국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야, 천년왕국의 개념. 아, 저 준비 안 해왔어요. 왜 이런 거 물어보. 준비를 안 해왔어도 대답할 수 있으니까 형을 섭외한 거야, 우리가. 아직 임자 없습니다. 아, 빨리. 네. 예. 네, 빨리 뭐, 무천년이든 전천년이든 후천년이든 그 천년 오기 전에 빨리 이분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해보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종말은, 형 지금도 아까 괴수 집합에 말했던 것처럼 약간 어렴풋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있어. 내가 옛날에 봤던, 뭐, 성경학교에서 봤던 거는, 기도하다가 세상의 끝이 오면은 그건 예수님의 재림하고 관련된 거 아니야 결국? 그죠, 그죠.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네. 그 왜 고 얘기도 잠깐 있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네. 그 사단 마귀가 통치하는 뭐 전쟁에 또 일어나고 약간 요게 그 고개 있어. 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다 개같이 지진 막 일어나고 다 같이 너무너무 힘들어. 네.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적그리스도 일어나고 그거를 그 마귀 편에 안 붙고 네. 그 어려운 걸 잘 버티고 있으면 예수님이 돌아왔을 때 그 네. 천국 간다. 그렇죠. 그 뭐 내가 알고 있는 건 딱 거기까지야. 네네네. 그리고 아, 그래요? 예수님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천국을 가느냐. 그것도 모르겠어. 그것도 제가 봤던 어떤 영상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다 같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몇 명 빼고 나머지는 갑자기 싹 사라지는 거야. 이야. 나머지 사람만 찬양하다 어디 갔지? 와. 난 못 갔네. 야 이거 휴거를 말한 겁니까? 이거 휴건가? 아. 이게 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좌절. 뭐 이런 걸 하면서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때 전도사님이 했던 말이 이런 사람 이렇게 남아 있는 사람의 후회를 하고 싶으냐? 교회에서 보신 거구나. 이런 남아 있는 사람들의 후회와 절망을 느끼고 싶으냐? 네네. 아니면은 불려 올라갔을 때 언제 예수님 오시고 어떤 방법으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 깔끔하게 천국 가겠냐? 네. 이런 얘기를 그때 그 영상을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건 딱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신학적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논쟁을 하거나 그러면 뭐 내가 모르는 용어들도 너무 많고 네. 내가 아는 게 뭐 맞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이 또 서로를 그렇게 얘기하면 이단이네 저렇게 얘기하면 사이비네 이러고 있으니까 네.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께 공통적으로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우리는 종말론자인 건가요? 뭐 기독교는 내 종말론 신앙을 베이스로 하긴 하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세상에 끝이 있다고 믿는 종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은 세계관 아니 기독교 세계관으로 봤을 때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죠. 깔끔한, 세계관 깔끔하게 하고 싶은 거야. 종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습니다. 있어? 예, 있다고 믿습니다. 있다고 믿습니까? 예. 이게 종말이 어떤 형태며? 뭐 언제며 이런 거에 대한 논의랑은 전혀 별개로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차원의 종말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는 종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베이스로 하는 게 기독교라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종말을 얘기하는 것 자체를 좀 두려워한다라고 제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어요. 네네. 왜 그런 분위기가 있을까요? 이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렇죠. 예 한번 교계와 세상을 흔들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꺼려하는 것 같아요. 함부로 그렇죠. 말했다가 이단 취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있고,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본의 아니게 전할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꺼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런 아까 천연왕국 말을 했는데 네. 사실 지금에 나오는 이런 그런 그 일말의 그런 종말론자들의 그러한 말이나 종말론자들이 하는 그런 주장이나 이런 거가 네. 다 그런 신학 종말론적인 신학 체계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역사 신학을 조금 알면은 역사 교회사를 봤을 때 수많은 이단들이 종말을 선언했다가 불발된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많죠. 예, 근데 그런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거가 벗어나지가 않아요. 크게 조금 옷만 갈아입는 정도지.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다 이제 정리를 해놓으면은 결국에는 그런 보통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종말론, 신학적인 종말론에서 말하는 주장, 그 카테고리들에서, 아까 말한 그 무천년, 전천년, 전천년도 역사적 전천년, 세대주의적 전천년, 후천년, 이런 거에서 크게 빗나가지가 않아요. 다 그 카테고리 안에 있어요. 카테고리 안에 있다? 예. 근데 이거를, 아우, 이거 얘기하려면 2시간, 3시간 더 떠들 수 있는데. 안 돼요. 여기서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서. 우리 예. 방송은 깔끔하게 적당히 출구하는 방송이니까.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정리가 좀 머릿속이 좀 덜 돼가지고, 굉장히 뭘 갖다가 자신있게 말하기 좀 힘든데. 저희가 종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도 하고 요즘 90년대 음악이 다시 유행하고 있어서 그에 알맞은 노래를 하나 보내드립니다. Y2K의 헤어진 후에 미안해 그런 표정은 짓는 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너의 그 사람 정말로 괜찮았었어 많이 고민했었어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 이제 너와 나 끝난 사이니까 왜 나를 나오라 했니 겨우 조금은 너 수 있다면.